하루 이 순간 내 목적은 단 하나야. 마법처럼 딱 눈앞에 있는 너와 나. 나만 아는 네 움직임, 네 분위기 또 성큼 날 초대해. 살짝 손을 밟은 날 눈 감아줘. 이 맘을 노려 play this game. 처음 만나보는 신세계.